벽은 무너지고 강물은 풀려 어둡고 괴로웠던 세월도 흘러 끝없는 대지 위에 꽃이 피었네. 그립던 내 사랑아 안 많고 서름 많은 과거를 묻지 마세요. 흘러가도 서름은 풀려 애달픈 가슴마다 햇빛이 솟아 고요한 저 성당에 종이 울린다. 흘러간 추억마다 그립던 내 사랑아 얄궂은 운명이여 과거를 묻지 마세요.